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서 연합성명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축탕초벌을 적개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조선인민 내무군 군관 한성국은 저들의 불순한 체제통일 야망을 잃어버려고 온갖 책동에 매달리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선의부를 해칠 잔악한 흉계를 꾸민 박근혜 6도와 리병호 일당은 응당 우리 공화국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줘야 할 특급 범죄자들이며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수 박철민,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노동자 박일주, 온천군 운하협동농장 농장원 101민은 박근혜나 리병호와 같은 쓰레기들이 아직도 숨이 붙어있다니 이가 갈린다고 하면서 하늘의 태양을 가려보려고 지랄 발광해온 극악한 욕적들을 우리 민의 이름으로 즉결 처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